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진선미달이 오스트리아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관계촉진협회 자문위원회 위원장 에리히 차바들에게 수여되었습니다. 진선미달을 수여하는 행사가 14일 위인에서 진행되었습니다. 행사에는 오스트리아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관계촉진협회 성원들과 각계 인사들 그리고 이 나라 주재 우리나라 특명전권 대사와 대사관 성원들이 참가했습니다.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우리나라 특명전권 대사가 낭독한 데 이어 진선미달이 에리히 차바딜에게 수여되었습니다. 에리히 차바딜은 진선미달을 수여받은 소감을 피력하고 앞으로 두 나라 인민 사이의 진선협조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며 나라의 자주적 평화 통일과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해 나갈 결의를 표명했습니다.